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나는 나를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.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.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.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